우리의 최고 존엄의 도전에 나선 특대 범죄자들은 살아 숨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 지난 6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 당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에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 조선소년단지의 8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 딸, 소년혁명가가 되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친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조선소년단지의 8차 대회와 더불어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을 통해 지금 온 세계는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전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매혹적인 위인상에 감동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괴뢰 보수 언론들은 감히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시비하고 헐뜯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려대어 내외에 치솟는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KBS, MBN, 연합뉴스를 비롯한 괴뢰 보수 언론들은 조선소년단지 8차 대회에 대해 체제 유지용 전시성 행사니 뭐니하며 악담들을 죄치다 못해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중상모독해 나섰다. 특히 괴뢰 공영방송인 KBS는 전문가 떨거지들과 탈북자 쓰레기들까지 내세워 장마당 세대니 사상주의비 한계니 하는 괴변들을 내돌리며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결에 환장하여 인간적인 것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천하무리한들, 신성한 언론의 탈을 쓴 쓰레기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반인륜적, 반민족적 악행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감정이며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따라 최후 승리를 위한 정진군을 다그쳐온 행로에서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제일로 뜨겁게 새겨진 것은 우리 원수님은 정말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 육아원과 애육원들, 옥류 아동병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 도초에 솟아난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민들레 학습장, 소나무 학생가방, 한북도 북부피해 지역 학생소년들의 꿈같은 야영생활을 비롯하여 지난 5년 남짓한 기간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운동 속에 마련된 귀중한 제보들과 사랑의 전설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절세 위인께서 지니신 특유의 후대 사랑에 의해 우리 조국 땅에 날마다 펼쳐지는 가슴 뜨거운 화폭들에서 인류는 불세출의 대성인의 무변광대한 인종의 세계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은 정말 어린이들의 왕국이다. 아이들의 밝고 담찬 모습이야말로 조선의 진짜 국력이며 창창한 미래라고 한결같이 격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유독 남조선의 괴뢰 보수 패당과 그 신현노로스라는 보수 매문가들만은 이러한 눈부신 현실을 한사코 부정하며 어떻게 하나 깎아내리고 먹칠을 하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들까지 반공화국 모략서동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발악하는 괴뢰 보수 패당과 보수 매문가들의 대결 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쓰레기 매문가들은 백직장같이 하얗고 순진한 우리 어린이들을 장마당 세대니 뭐니 하고 참을 수 없이 모독한 죄악만으로도 천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괴뢰 보수 언론들과 기자 나부랭이들에게 현실을 터무니없이 왜곡 날조하며 반공화국 모략 나발을 불어댄 죄악의 대가를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미 명백히 경고하였다. 특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홀뜯는 자들은 이 세상 한 끝이라도 따라가 끝까지 찾아내어 가장 무자비한 징벌을 내릴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고 철저하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감히 홀뜯어댄 괴뢰보수 언론기관들과 쓰레기 매문가들, 그것을 조직하고 부추긴 자들은 지금 이 시각부터 분분처처 항시적인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 당국도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괴뢰보수 언론들의 반공화국 특대용 도발 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치돌리는 범죄 행위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 철저히 계산할 것이다. 우리의 최고 존엄에 도전에 나선 특대 범죄자들은 살아 숨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최 백육, 2017년 6월 15일 평양.